그저 멍하니 비를 맞고 고개를 숙인 너의 쓸쓸한 두 눈가에 빗물처럼 눈물이 흐르네. 슬픈 이별을 참지 못하고 너는 눈물 속에 나를 떠나가고 멀어져가는 너의 슬픈 모습이 아픈 내 마음처럼 이 빗속에 남아 이제 내가 떠난 빗속에 나 홀로 외로이 너를 생각하며 비를 맞고 아름다웠던 지난 날은 잊으려 하지만 빗물처럼 눈물이 흐르네. 비를 맞고